소리 울려 퍼지는 내 고향 청양이 좋아. 해맑은 장승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사랑 이야기. 향기 되어 전장으로 모여드는 곳 아름다운 내 고향. 저쪽 땅콩 향기 아래 피어나는 주렁주렁 숨